국제시장 있고 강원도 강릉에는 성남시장 있고 경기도 성남에는 모란시장 있고 서울시 용산에는 영문시장 있네. 간다 간다 전통시장 간다 간다 간다 경제 살리러 간다 간다 간다 전통시장 간다 간다 간다 경제 살리러 간다. 충청도 대전에는 태평시장 있고 충청도 청주에는 육거리시장 있고 경상도 하동에는 화계장터 있고 경상도 대구에는 칠성시장 있네. 간다 간다 전통시장 간다 간다 간다 경제 살리러 간다 간다 간다 전통시장 간다 간다 들려 경제 살리러 간다. 시장 가요 여러분 다 함께 많이 팔아줘요 여러분 다 함께 전통시장 가요 여러분 다 함께 많이 팔아줘요.